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괴뢰합동참모본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호국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류케공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군사연습기간에 전방군단들의 작전계획 시행, 기계화 보병사단의 쌍방훈련, 해상합동훈련, 상륙을 비롯한 각연 공격훈련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 훈련들에는 미제 침략군 무력도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